长夜温柔 있는 것이 더 힘이 드는군요. 하지만 언젠가는 이것마저도 익숙해질 거예요. 당신을 사랑하면서 눈물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. 내가 다시 태어나 당신을 또 만난다면 그땐 오늘 같지 않겠지요. 이제 편히 돌아가세요. Stop.